줄 순 없을까.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떻든 She's in the trap All the things 모든 순간 모든 감정들마다 다 널 담고 싶어 She's in the trap. 모든 감정들